군대절의 즈음에서 무함마드 가말 하산 후스니 무함마드 사디크 주조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6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습니다. 사미흐 루트피 아부들 하디 이집트 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